아픔이 가슴 친다 가슴 친다. 아리랑 아리랑 이대로는 못 참아 아리랑 아리랑 성벽을 부시고 하나 되자 하나 되자. 솔리 내 나라 솔리 내 나라 통일하리라.